자, 시작하겠습니다. 반 옷이 시작하겠다고 오디오 겹친다고 시작한다고 시작을 하던지. 아하.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딴지 종편 및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하고 소개하는 팟캐스트 듣는 당입니다. 야, 이거 왜 하냐? 진짜.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테드고요.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팟캠 녹음 한번 하겠다고 지방에서 자꾸 올라오는 아브락사스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사오다 주장하지만 모두가 아니라 말하는 아보락 순결입니다. 아, 더러워지고 싶은데 지금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지금. 아, 근데 후기를 보니까 더러워지고 싶은데 톤이 너무 착한 톤이라서 높게 더럽게 하면 되는데. 금방 다시 더러워져. 자, 더러운 인생. 오케이. 다음 영화에 죽고 사는 DK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 오브 개돼지 DK입니다. 꿀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꿀꿀. 꿀꿀. 야, 우울하자매. 네, 주어 없고요. 영화 패러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과태료 50만 원을 맞은 민경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50만 원. 도와주세요. 민경춘입니다. 네, 그 50만 원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돼요? 그거요. 다음에 뭐, 얘기하고 싶은데요. 찌라시 뿌리다 받았잖아. 모두 나가 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아, 우리 일단 먼저 스페셜 게스트 민호로 님이 앉아 있습니다. 잡혀왔어. 잡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 민호로 님 여자 하면 되겠다. 네? 아니, 네. 여성분이 있다고 왔는데 없어서 네. 그냥 가도 돼요? 아, 아니, 가면 안 돼. 안 돼. 아, 지금 민호로 님은 벙커에 계시다가 저희한테 잡혀왔어요. 뭘 하다가 잡혀왔는지는 이제 뭐 추후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 한숨의 이유지 없네요. 네. 의미가 없어. 안타깝게도 이치 의원님은 네,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셨습니다. 아, 원 동지고. 이제 우리 방송 아무리 잘해도 5점 만점에 1점. 씨, 아니 빵점. 씨. 아니, 무슨 짓을 하셨길래 안 나오신 거예요? 아, 아니, 저희가... 테드가 변태거든. 아, 테드가 제가 진짜. 제가... 아우 정말. 아, 아니 바지를 내렸어. 아, 지 바지를. 아, 왜 그래? 내렸는데. 아니야, 왜 그래? 저 자리에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니들 이럴래? 어? 그게 유두였는지 유린이었는지 쥐젓이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편집을 내가 하잖아. 자꾸 이럴 거야? 편집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편집하기 어렵게 할 거야. 오디오 자꾸 겹치게 하지 마시고. 아, 저희가 뭐 이렇게 특별히 결례를 뭐 범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 그 친구 스타일이 예, 원래 이렇게 쭉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생각이 잊을만 할 때 나온대. 아, 예, 잊을만 할 때. 근데 저는 웬만하면 부담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슝. 슝. 만남의 광장 시간입니다. 김영민 경춘. 2016년 7월입니다. 후기들을 브리핑하기에 앞서 문구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뷰 읽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네가 부끄럽대. 자꾸 아, 되게 부끄럽다. 읽으시면 안 남긴다요. 라임 씨의 주옥 같은 병원입니다. 야, 라임님이 그런 톤으로 했을 리가 없어. 했어요. 아, 했을 거예요. 알았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네. 후기 네. 남겨주세요. 네. 자, 후기 스타트. 좋은데요? 데미션님 감사합니다. 추가 후기도 있네요. 빵 터지셨답니다. 또 저렇네요. 네, 훌륭해요. 이거에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아브랑님 웃음소리에 취향저격 당하기도 모자라 700원을 민경춘 씨 계좌로 후원한 사실이 밝혀진 독학인님 정말 부처 야외 알라와 같은 마음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700원이 아니고 천 몇백 원 아니에요? 500원 내가 냈어. 아 그래요? 야, 그거 면세 받아야 돼요.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 장비비로 투자한 게 굉장히 많으니까 갖고 와. 7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네. 예, 예 저기 DK입니다. 독학인님 사랑합니다. 예. 내 거예요. 네. 안 돼, 내 거야. 어머나. 이어서 방송을 듣고 후기를 남겨주기도 모자라 민동기 뉴스바의 뉴스박과 같은 알찬 팟캐스트를 소개해주신 신세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팟캐스터들의 성격 분석 아이템도 투척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드마리라는 분께서 아, 후기 남겨주셨는데요. 후기인지 테드님과 사랑을 아그 그런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하지 마. 그 플라톤이. 그,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런 얘기하면 예, 예. 말이 아, 화내요. 아, 말이 화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아니 말이하고 아니, 제가 오디오 좀 겹치게 하지 마. 민어루님이 웃었어. 제 거예요. 하지 마. 던졌어. 아, 가만... 소금을 때려서 좋아. 아, 가만 있어.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그 마리하고 저는 이제 안면이 좀 있어서 그런 거고 한번 봐서 그런 거고 당신들은 상대적으로 안 친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리. 댓글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니, 그거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원래 안면이 있으니까 댓글도 대댓글이 더 많이 달리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저랑도 많이 나눴거든요. 그런 일을. 아, 됐어요. 사랑합니다. 마리 형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애들이 하는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 자 다음. 아, 나노나님께서도 후기 나눠주셨습니다. 아브락사스님 자제분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제가 나노나님을 본 적이 있는데 여성분이셨어요. 치마를 입고 근데 아빠 미소를 지었대요. 아 옷감하셨구나. 전국의 옷감아와 넷감아 응원합니다. 테드. 오, 테드. 고질러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느낌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듣다가 끄지만 않으면 애초에 취지는 성공입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그 외에 팟빵에서 무야 산다 사짜스님님이 오 만원씩 오 별풍선 아니 팟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외에 멋쟁이 유 파란타일 심장 아지 냄새나는 방송의 그 주안 광인 효현숙 방귀대장 껄뚱이 호야80 레이아나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행복한 제오 새로미 사랑 반짝고양이 필수고드 일닭시간 빙하고 벌짓거리 전문 꿈은 자야지꾼다 까만머리 네이트 페인 딴개서식 피로듀서 메모리 TN 성계매니아 러셀 나쁜동아 파이던 이니스님 감사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저렇네요 대번 아 지금 나노나님 어제 응급실 실려가가지고 열 때문에 다행히 열이 내렸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노나님이 그 아브나이에서 그 후기를 남기시는 걸 보면 정말 심장이 깜짝깜짝 놀라요. 봤어요? 그 민호로도? 어떤 거요? 그 망코. 망코. 지치거리고. 난 그 전까지만 해도 민호루가 올리는 후기들이나 글이 가장 내 심장을 저격하는 글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닮았어요. 아, 진짜요? 아, 왜 다, 뭐, 아 그런 얘기 좀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어 되게 민호님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왜? 아 물론 민호로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러기예요? 테드가 더 이쁘게 생겼지. 알았어요. 아주 브리핏 피부에 알았어요. 참나는 그 스킨. 오케이. 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후기는 제가 얼마 전에 7월 9일날 토요일날 그 미싱 루실이라는 밴드의 정규 음향 판매 그 쇼케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시사통 박근홍님께서 그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거든요. 거기서 앞에서 사담을 좀 하는데 그 우리 박근홍님이 방송을 저희 거를 들어보셨다고 생각보다 들을만 했다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그 소니 아르마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지금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저 그때 홍대에 갔다가 네. 그날? 아니 그 전주에 ABTV 그 공연이 그거 FF에서 있었거든요. 저 근데 갤럭시 익스프레스 공연 갔어요. 아니 근데 대신 탁월한 선택이에요. 게릭을 만났다고 거기서 자랑을 하는 겁니까? 희한하네. 아니 민호루님 선택은 옳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나타났어. 민호루 편드는 거예요? 아 민호루 사랑입니다. 민호루 사랑입니다. 아 저 그리고 소니 아르마 팟캐스트에서 저희 그 팟보드 차트 했을 때 대머리님이 그 섹스 머신. 섹스 머신이라는 음원을 갖다 썼다고 툴툴거렸는데 뭐 저희가 그래서 제가 대신에 7월 23일 날 토요일 날 그 몽키 비즈니스라는 클럽에서 있는 서울 아저씨의 기획 공연 적출쇼. 이 적출쇼의 그 링카네이션 우리 주한이 활동하는 천상갑 대머리가 소속된 링카네이션 그리고 우리 활동가 손민우 님이 소속한 서울 아저씨 공연이 있어서 그날 제가 한번 가서 촬영 한번 가기로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아, 그 소닉붐 스튜디오에 그 방송 녹음을 할 때 AB가 한번 같이 갔으면 하는 참 작은 소원이 있어요. 거기 가면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아니 거기 다 아니까. 어, 거기 그치. 그 사람들도 다 아브락사스를 아니까. 아브락사스가 거의 코너 비슷하게 글을 계속 올리는 거 계속 그렇지. 곁다리 보더라고. 한번 가지 뭐. 근데 그 녹음이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거 11시에 거니까. 시작해서 응. 4시에 끝나. 술 먹으면서 하는 거지. 어, 먹음. 근데 먹는 사람은 주한이밖에 없어. 어, 그럼 나랑 같이 먹으면 되겠네. 뭐 이렇게. 개인적인 근황 뭐 어, 뭐 저는 이번에 방송 후기 보면서 그 마사오 탈이 안 어울린다는 거 아, 그 얘기하고 방송 산만하다는 거. 산만한 거는 뭐 저하고 형춘이가 조증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왜? 둘을 제거하지 않고 나서는 안 될 것 같고. 왜? 근데 진짜 난 더러워지고 싶은데 앞으로 기믹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어 올리세요. 아, 그럼 되나? 네. 그래요. 그리고 저기 봉 그분 광복절 사면 복권 청원이 아고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그 봉. 어, 그 봉. 그렇습니다. 어. 정봉. 정봉 정봉. 네. 다른 분. 예, 저는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나서 아무도 저의 존재를 모르더라고요. 왜 몰라요? 알지. 독학인 님 알잖아. 한 분 알잖아. 나는 무색무취야. 예, 그래도 실제로 보면 까맣습니다. 무색 검취. 그래서 나는 계속 여기 지방령으로 있으려고요. 예. 그리고 오케이. 이제 그 방송 듣고 나서 요새는 이제 우리 왕좌의 게임 저희 고향 이야기죠. 시즌 6를 끝내고 이제 망작 두 편 비밀은 없다 워크래프트를 보고 분노의 리뷰 쓰고서 이제 지금 7월달에. 부산의 행가 제이슨 5를 기다리고 있는 어... 중. 오호. 제이슨 본 5 재밌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데요. 주안에서 인천 여성 영화제가 주안?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됩니다. 인천 주안역이에요. 영화 공간 주안에서 하고 있고요.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미노루님도 네. 근황 한번 최근에 어떻게요? 최근에 마사오한테 시달리고 있죠. 어, 지금 감금당하고 있죠. 감금당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읽었을 때 사무실 오픈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직 못 봤는데. 예, 어, 좀 있으면은 이제 마사오닷컴 정식 오픈이 몇 주 안 남았거든요. 그 사무실이 오. 대체 뭐 하는 사무실인데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고. 어, 아직 밝히면 안 되나? 아니, 아, 뭐라고 대충 해야 되지? 대충. 대충? 어. 그 사무실을 왜 오픈한 겁니까? 대충 그냥 뽀르노 합법화를 위한 이제 전초 기지. 아, 대충 얘기하라 했더니 전초 기지를 거기에다가 아~ 대한민국 이제 뽀르노 뽀르노의 성 그거 태 메카가 될 이제 아, 그럼 지금 표창원 의원님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네요. 네, 그것 때문에 오, 표창원 의원님 어, 마사오님 덕분에 이제 표창원 의원이 한번 사죄하고 아, 지금 마사오닷컴의 개발 수준은 게스트가 사장님의 글을 지울 수 있는 빨리 오픈됐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나중에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한번 놀러 가게. 네, 아 마사 마사 숫자 5.com입니다. 왜 그냥 마사오닷컴이 아니냐면은 마사오라는 도메인 이 도메인을 이제 도메인 헌터들이 사서 5억을 내놓으라고.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그게, 네. 아,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네이버만큼 커지면은 그때는 아, 이제 마사오 그 도메인도 사서. 제발 그러기를. 아부나이디오고 아, 최신 그 에피소드에 나왔었죠. 네. 그 얘기가. 그 어디서 그걸 선점하고 있을까? 그런데 뭐 반신반인. 다른 분이 했을 때는 신빙성이 없었는데 미노루님이 얘기하니까 신빙성이 있어. 그래, 맞아. 마사오 우리 짱이야. 마사오 죽어라. 쟤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러면 근황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요즘 모더나 시간입니다. 예, 한 주간 들었던 에피소드나 최근 눈에 띄었던 팟캐스트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길다. 우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아브라 섹스입니다. 나이. 자, 방송에서 소개할 팟캐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요즘 진짜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인트로가 이 방송을 정말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짧은데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발 75m 이슬람 사원부터 도깨비 시장까지 이어지는 약 899m의 골목길, 서울에서 가장 높고 긴 언덕길, 재개발로 곧 사라질 시안부 동네 우사단 10길. 이 길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우사단 10길 초대석 지금 시작합니다. 이 40초짜리 이 인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을 때마다 짜릿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그 향수도 좀 느껴지고 꿈도 느껴지고요. 그런 아련함이 느껴지거든요. 우사단 10길은 없어질 곳이에요. 지박이하고 꼬카쿤이 시장할 때 뉴타운 개발 지역으로 정했던 곳이거든요. 그래도 저기 우리 원순 언니가 방향을 좀 잘 잡아줬습니다. 그때 지정된 곳들 있잖아요. 그거 불도저 밀어내기 안 한답니다. 지정을 아예 취소한 곳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좀 심각해요. 상황이 물도 잘 안 나오고 워낙 고지대 있어서 전기 공급도 왔다 갔다 하고 원주민 이주민 전부 개발을 원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다 밀어내고 새로 아파트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들하고 그런 문화가 사라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협의하면서 천천히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사실 없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아니 물하고 전기가 불안불안하면 생존권을 위협받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개발은 하려고 하는데 예. 그것들을 다 밀어붙이고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생각 저 추억과 자신의 예. 그 생활들이 없어지는 걸 이분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천천히 협의해서 개발하기로 지금 운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고요. 이 방송은 이런 곳에 사는 젊은 예술가들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가게를 꾸리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이 쌓여가는지 그게 한편 한편씩만 들으면 조금 예. 독특한 그냥 평춘이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이 네. 평춘이 같은 사람이면 아닌데. 아니 테드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그 평춘이 같다라는 그 수사에 좀 반기를 들고 싶어요. 소동과 고물한가요? 예술가. 그리고 근데 방송 전체를 보면 숲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열정 가득한 젊은 시절 로망이 진짜 정말 막 느껴지는데 그 친구들이 젊어요. 근데 생각들이 정말 진중합니다. 그리고 진행자부터 초대 손님까지 그 독특하게 서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로 막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묘합니다. 아직 아득한 서재 느낌도 나고요. 배울 것도 정말 많고요. 근데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이 동네를 연상시킬 수 있는 퀴즈 한번 내볼게요. 간판이 오바로크라는 데가 있어요. 오바로크. 간판. 가게 간판이 오바로크인데 예. 뭐 하는 가게일 것 같아요? 세탁소? 비슷하겠어. 오바로크 하이 전부 넷네들 아니야?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오바로크 쳐주는 그렇지. 옷소서 나는지. 거기 또 7이라고 적혀 있어요. 7. 한 글자. 숫자 7이 아니고 한글로 7. 페인트. 그렇지. 페인트. 페인트. 페인트 칠하는지. 고기 파는 가게 간판 한번 맞춰 보세요. 고기 파는지. 뭐 석쇠인가 그러면? 빨간집. 고깃집. 재밌죠. 그 작은 골목에 극장도 있는데 극장판이고요. 밥집 이름은 식탐이고. 이런 거 정말 센스 있는데 또 미노루님이 오셨으니까 거기 정말 유명한 가게가 있어요. 이름이 아오이소라. 아오이소라. 아오이소라. 뭐 하는 가게일까요? 아오이소라? 조개구이집인가요? 아오이소라 파란 하늘이면은 네. 뭐야? 그래도 좀 유식해. 밑에들. 카페 아닐까? 카페? 난 야동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우리 진행자도 수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 미노루님 앞에서는 탐정 사무실? 그거 재밌었는데 저기 아오이소라는 낮술집이야. 낮술집. 낮술집이요. 이런 간판 한 개도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센스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 싶어요. 신촌에서 홍대로, 홍대에서 우사단으로 돈 없는 예술가들이 자본에 막 밀려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들은 기록이라는 걸 수단을 찾았어요. 기록, 저는 이거 되게 의미 있게 봤거든요. 팟캐스트가 기록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거. 우사단 그렇죠. 초대석. 예. 정말 추천합니다. 우리 오늘 없는 그 친구가 그림 그리잖아요. 그 친구도 이거 들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번에 걸신 투어에서 잠깐 뵀던 그 JTBC 강 작가님. 강 작가님이 최근에 페이스북 패치인을 맺었는데 최근에 그 아현동 골목길 재개발 예정이라는 데를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셨더니 그 술집에 그냥 허름한 술집에 가셨는데 그 이제 사진 찍고 그러니까 술집 그 여사장님이 여기 뭐 인터넷에 올려줄 거라고 올려줄 거냐고 물어보면서 시킨 거보다 막 안주를 더 얼마나 내주고 많이 주시던지 안주를 그 내주고 그런 호방함이 이제 좀 물론 기분 좋긴 하는데 약간 씁쓸하게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놓은 상태에서 뭐 그런 걸 하고 계시니까 그 글을 읽었던 게 확 생각이 나네요. 맞아. 제가 신길동 신길동 재개발 지역에서 살았어요. 아, 아. 그래서 조금 묘해지네 느낌이. 아, 그런... 진짜 끝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가기 나가기 싫어서. 아, 나중에는 전기까지 끊길 뻔했었고, 그게 매일 자다 보면은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막 난리가 났어. 이 동네가 지금 그렇대. 이 동네가 그렇대. 그래도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막 정말 청소도 자기들이 하고, 정말 재밌어. 결혼도 하고. 그래. 아, 막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니야, 슬픈 방송 아니요. 약간 그런 프로젝트 파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DK님 거 한번. 예, 저는 요새 오늘 우리랑 영화 볼래라는 파케를 즐겨 들었어요. 그 여대생 다섯 분이 진행하시는 영팟인데요. 이게 참 듣고 나면은 기분이 달달해져요. 야, 여대생 다섯 명이라니 세상에. 야, 이거 완전 여기랑 반대죠. 지금 여기 있는 아재 아재 다섯 명. 아, 네 진짜. 냄새난다. 세포가 썩어가는 나이 다 같이 모여서. 야, 이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느낌이 어떠냐는 말이죠. 20살 청년 테드가 조별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틉니다. 아니 그 전에 동아리 후배 여성 한 분이 살포시 다가와요. 그래서 테드님을 부르면서 말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우리랑 영화 볼래? 오늘 미치겠어. 아.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태두군은 물어봐요. 무슨 영화? 그러자 그녀가 답합니다. 응, 러브레터. 뚜뚜. 예,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팟캐스트입니다. 뚜뚜뚜뚜뚜뚜루. 뚜뚜뚜뚜뚜뚜뚜뚜. 하지 마. 그래서 마치 이 20살 청년 태두군에게도 봄이 온 것만 같은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야, 여대생 다섯 분. 아, 힘들다. 아무튼 그래서 이 팟캐스트는 이제 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같은 거보다는 이제 감성으로 이 여대생 감성으로 써내려간 마치 그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방송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여대생 분들이 그분들의 감성의 시각으로 본 곡성이라든가 주토피아, 아, 그거 재밌겠다. 이 변호인이 관점이 다르니까. 예, 그 어떻게 봤는지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활동 내역이 이분들도 페이스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신작이 이제 반창고가 나왔는데 그 방송이 지금 이분들이 팟빵 결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페북에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요. 먼저 거기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추님 요즘 뭐 듣습니까? 서울역 낡은 음악다방 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라고 말하면 좀 안되겠죠? 네. 끝! 자, 다음. 자, 진짜? 아니야, 빨리. 그냥 다들 그러니까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냥 느낀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부터 얘기하려고요. 아이고, 아니 이뻐서. 왜 날 봐. 이게 원래는 방송이 이제 여러 가지 음악들을 많이 틀어주는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 막 팝빵에서 옛날 나오고? 음악부터 해가지고 뭐 팝송에서 쭉 이렇게 팝빵에서 했었는데 팝빵에서 한번 그 저작권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난리 나고 뭐 다 이렇게 어디로 이동한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즌 2가 되면서 CCL 음원 방송이 된 거예요. 에? Credit Commons License. 아, 그 CCL 네. 아, 그 아니고 네. 네? 어떤 CC? 아, 교회에 난 CCL인 줄 알았지. 그 CCM이고. 아, 네, 알겠습니다. CCM 그건. 아, 그런가? 네. CCM 그럼 CCM은 뭐의 약자입니까? 몰라. Come on, come on, mother. 오케이. 패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뭐 다양한 팝송 이렇게 틀어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선곡하는 능력이 참 꽤 괜찮네라고만 생각했는데 시즌 2가 되면서 CCL 음원만 틀어주는데 분야가 장르가 다양한 거예요, 진짜 막. 아. 네, 팝부터 해서 뭐 포크 그다음에 클래식까지. 근데 CCL 정의를 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저작권이 공개되니까 어떤 아~ 예, 예. 카피, 레프트 같은 거. 카피, 카피를 예, 보니까 그러니까 상용 버전이 예, 아니면은 예. 사용을 허락. 그게 이제 오, 재밌겠다. 예. 그게 CC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뭐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변형 없이 틀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같은데 보면은 활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에어컨이 사이트가. 절규를 하고 에어컨이 경추리를 먹고 싶은가 봐. 난리 났어. 차고 있어. 네. 에어컨에서 이럴,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 게. 이럴 때 플로리에옹이 한번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나만 오면 에어컨이 고장 나는 것 같아. 아니 이거 물 이제 물이 찼으니까. 마무리하자. 한국에서 너 처음부터 다시 할까? 처음부터 다시 저기 멘트가 자꾸 졸아가지고. 아니 그 갑자기 뭐가 중간에 섞여서. CCL부터. 예. CCL 음원 방송입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라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냥 마무리. 이 방송이 멘트 없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일하면서 듣기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가 팟캐스트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덕후들은 우리 같은 느린이들은 많이 쳐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이야기들도 좋고 들으면서 아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다라고 욕하면서 그런 것도 참 좋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말들에. 그쵸, 그때 듣기 있어. 참 좋은 방송이고.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때는 오페라 때라고 해가지고 나 오페라 좋아. 예, 성악가분이 나오셔가지고 오페라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제가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조 PD의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뷰 하시는 게 있어요. 내용이 그거는 알아서 이거 매겨줘? 미치겠다 진짜. 니꺼 빨리 해. 자 우리 10시에 끝나나요? 그때까지 할 거야. 자 그래서요 어디까지 했어 씨발. 조피디 이분이 자, 별거로 다 웃긴다. 이분이 그러니까 에듀앤 캐스트라는 그런 이제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제작하시는데요. 나도 웃어가지고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듣기도 합시다. 네. 그래서 무서워. 나 혼자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지. 줄 몰랐네. 테드 형이 좀 있다가 우리 다 단체 빤다마 따다 때려. 준비하는 표정이 하고 지금 이대로 이러는 거냐. 그대로 다 나가냐. 뭐 편집은? 경춘 뭐? 들어보세요. 이게 그 음악 분야에서 꽤 유명한 방송이라서 항상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링 해보시면 이분 인터뷰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찾아보시면은 이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네. 저같이 이렇게 가벼운 방송이 아니에요. 좋은 괜찮은 방송이. 오케이. 예, 테드입니다. 아, 하이피델리티 100회가 어저께 거의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7월 14일 늦은 밤에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오래 기다린 100회였는데 거의 한 달 만에 녹음이 된 거였죠. 그 우리 시사통 박근홍님이 참석이 박근홍 박근홍 레프는 더 박근홍님이 그 참석이 좀 불투명했는데 아 의외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감동했습니다. 맞아. 진짜 좀 못 나오신다는 얘기를 그 제가 주말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고 저 김반야 작가나 명사 조일동 우리 도적 류철민 PD 만주한 봉지 리더 최영수님이야 쩝쩝이 총 출동한 100회였습니다. 오늘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헤비니스너라서 이미 다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제가 아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했네. 누구? 그거 아오이소라? 빡 PD? 아니 너클볼러님. 너클볼러님한테 왜 나는 안 불렀냐고. 아 그렇네. 맞아. 이웃집이 노르는데 왜 안 불렀지? 넌 뭐야 꺼져. 아 이웃집이 노르가 그래도 한 축을 담당했는데 한때는 그거 듣는 재미로 들었는데 선물 다 받아가고 근데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주소 안 보냈잖아. 근데 그 이웃집 민호르는 것도 꽤 했잖아. 네네. 그거를 계속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 사실. 컨텐츠들이 그냥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종합 예술로. 그 되게 뭐 하나 더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좋은 코너였는데 우리 코너에서 살려야 되나? 어버와 어버와 우리 쪽으로 다시 업어야 되나? 오케이. 어쨌든 그랬고요. 저희 그 팟캐스트 듣는 당에서는 청취자 활동과 함께 조공을 보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말미에 소개가 됐고요. 저는 그 쌀화환을 먹으라고 보냈는데 이 선량하신 분들은 그걸 또 기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제 나름 괜찮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이 쓰라고 보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차에 실린 차에 실린 걸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대신에 빡가능 피디한테는 이제 다른 소소한 상품, 아니, 소소한 선물을 별도로 하나 보냈습니다. 요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육 장난 아니야. 네, 그 피트니스 웨어러블을 가지고 요즘에 이제 산을 날아다닌다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 휴가라고 하는데 별일 없이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한 달. 네, 저희 그 같이 뜻을 모아주셨던 저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그걸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셨던 분들 닉네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마리, 모피어스, 라임, 근양료, 류, 독학인, 소대가리, 이치, 밤토라빠 하이칼라, 피우니, 이효, 아브락사스, 민경춘. 그리고 닉네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땡숙님이 이분이 닉네임을 확인을 못해서 제가 닉네임을 못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즘 뭐 듣는지. 아니야. 듣는... 아니야? 뭐? 이웃집 민호루. 이웃집 민호루. 이웃집 민호루 요즘 뭐 듣는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웃집 민호루님도 네. 제가 가끔 자유 게시판에서 팟캐스트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네. 그 우리 파트당 와서 활동을 안 하시는데 자유 게시판에서 팟캐스트 얘기를 종종 해준단 말이에요. 네. TN님하고 이제 민호님하고 다른 분들은 닉네임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민호님도 팟캐스트를 계속 들으니까 요즘 네. 뭐 들으시는지. 저는 새로 듣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계속 듣고 있던 거 뭐 이 박사 이 작가 EJ 이런 거나 뭐 그것은 알기 싫다 뭐 계속 듣고 있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전통적인 강자들 재밌죠. 네, 신넘버3 요즘 신넘버3도 네. 원래 안 들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용 기자랑 이정열 판사님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로 듣기 시작했고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정열 판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에 대한 지식이 이런 전문성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용 기자 받아주기 쉽지 않을 텐데 민호로 정도 되는 내공 아니면 그래서 아 근데 최근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소라넷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소라넷에 대한 민호로의 관점을 제가 지금 이 방송은 녹음 방송이기 때문에 정제되지 못한 점 대단히 사과드릴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걸 거예요. 뭐 거기에 소라넷이란 것이 뭐 범죄의 온상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신 것 같은데 소라넷 다들 들어가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네. 일단 몰라요. IP를 오래를 하고 아니, 들어가 본 트위터에서 소라를 찾고 네. 트위터에서 소라 찾는 네. 것도 아시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라넷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그 강간 모의라든가 거기에 뭐 몰카라든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제 자유로운 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 실종된 상태에서 그나마 이제 소라넷이 그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죠. 소라넷이라는 소라넷이 갖고 있었던 이제 방대한 아카이브가 없어졌다는 게 그리고 나름의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게 대한민국이라서 불법이었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 별 지장이 받지 않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 아카이브는 민호루님 하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저도 지금 흘러가는 얘기로는 편집장님이 남로당을 부활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아 마사오닷컴 있잖아. 마사오닷컴 있고 그러면 맞네. 남로당이랑 마사오닷컴이랑 괜찮네. 충분히 잘 양적으로 이렇게 근데 어차피 양지로 나올 수 있다면 남로당 가입하시는 분들은 마사오닷컴도 가입하시는 거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음란병 음란병태당도 다 가입되어 있고 음란병 아니 발음이 안 되나 음란변태당 당비병태당 음란변태당을 이제 들고 마사오닷컴으로 튀어야죠. 이제 신천지가 교회 뺐듯이 그리고 여기서 음란변태당 가입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매일 보는데 AB AB 밖에 가입 안 했네. 진짜? 진짜? 여기도 왜 그래? 저는 그냥 가입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텀블러를 검색해 아닙니다. 오라이님 와 대단해. 오라이님은 자기에서도 많이 올리는데 거기서도 올리나? 여긴 더하지. 바이올린님 아직 전설의 맞아. 사이트가 하나 있긴 해요. 야설의 문이라고요. 알았어. 아직 하나 있어요. 알았어. 마사오닷컴 여기를 많이... 어떻게 편집해? 마사오닷컴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 잠깐 마사오닷컴 공식 광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마사오닷컴은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멍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많이들 뛰어노세요. 네. 언제쯤 정식 오픈될 예정인가요? 원래 지금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 7월 중순에서 7월 말까지는 오픈할 겁니다. 아, 휴가도 네. 못 가겠네. 전 마사오의 마사오짱의 게임에 빠져서 직장 그만두고 서울 올라와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근데 반전한 게 가르쳐드릴까요? 네. 여기에서 받는 월급이 부산 에스트보다 더 많이 받아요. 아 진짜? 아, 진짜? 네. 진짜? 알았네. 네. 그만큼 다행이네. 둘 다 박봉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박봉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네. 거기가 더 박봉? 아이고. 거기가 더 박봉이었어. 이게 이제 우리가 민호루님의 고견을 들었고 뭐 듣는지 들었잖아요. 이제 뭘 보시는지 요새 그래. 자꾸 방송 그만해. 컷. 방송이 너무 다른 데로 간다. MASA 숫자 5.com 이상한 알파벳. 이상한 알파벳과 숫자 하나 불러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잘들 SNIS563 SNIS563 네. 이거 이거는 외계로 보내는 아무 통신입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563 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혈액순환이 쫙 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민호 진짜 민호루 집 내 돈만 있으면 민호루님 옆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진짜. 저 딜프 좋아해 딜프. 맨날 조공 바치고 그러고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산으로 가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산으로 가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코너는 아브락사스의 팝포드 차트 시간입니다. 팟제 아브락 차트입니다. 이해를 맞이하여 팝포드 차트가 PD에게 칼질 아니 변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은 아이튠즈, 팟빵 차트와 팟뜻땅에서 매주 수요일 집계하는 팟뜻땅 종합순위로 꾸려가게 됩니다. 팟뜻땅 종합순위는 신뢰도, 허용오차 이런 거 줬다 없고요. 두 차트 순위의 가중치를 두고 더하기 한 것이니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월 마지막 주부터 7월 13일까지 3주간 팟보드 차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대의 넙약,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컬투쇼 내 레전드 사연 210은 꾸준히 5위권을 형성하고 있네요. 팟빵 차트입니다. 팟빵 차트는 지식 라디오처럼 팟빵 가까이 있는 동네가 상위권을 먹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중심이네요. 아이튠즈 차트랑은 많이 다른데 디바이스 취향의 영향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정봉주의 전국구, 지대의 넙약, 새가 날아든다, EJ 얘네들은 순위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그냥 고정이에요. 여기에 정치 알바가 고정 멤버로 가세하려 하고 있고 브렉시트 이야기가 질려가면서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트땅 종합순위입니다. 집계 마지막 주차인 7월 2주차 상위권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공동 9위는 컬투쇼 레전드 사연 210 EJ이고요. 공동 7위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새가 날아든다. 공동 5위는 뉴스룸 전국구가 차지했습니다. 3주간 추세를 보면 뉴스룸 전국구 컬투쇼 같은 터줏대감들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5위에서 10위를 꽉 틀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파파이스 휴가를 틈타서 물량을 때려붓고 있는 정치 알바가 10위권 압박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쨌든 많이 때려부어야 하나 봅니다. 파뜻당은 한 달에 한 번인데 꼭대기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4위는 일빵빵 기초영어, 3위는 정치카페 시즌2, 2위는 전쟁사 문명사 세기사가 차지했는데요. 정치카페 시즌2와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오픈바 언제까지 유지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지대의 넙 야 시 차지했네요. 아 발음 졸라 어려워요. 3주 연속 지존입니다. 테드가 졸라 부러워하네요. 지난달 상위권 팟캐스트에서 주제로 가장 많이 다뤄졌던 키워드는 브렉시트, 세월호, 국정원, 국회의원 특권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게시되는 탑보드 차트는 딴지일보 클럽 팟캐스트 듣는 다음 게시판에 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팟제이 아브락 차트였습니다. 여러분 출판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브라의 얼쓰입니다. 우리 애기들이 여러분께 전달할 말이 있대요. 잠시만요. 구독해 주세요. 다운 받아 주세요. 제발 저희가 다운 받아 주세요. 댓글! 아, 그러세요. 빨리 댓글 달아 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여러분도 저희 애기들만큼 열정 가득한 하루 꾸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듣는 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빠 이제 아이스크림 사줘.